사장 모래 위에 새겨진 사랑에 얼짜웃도 지워내버린 차가운 겨울바닷가 저점 때문에 미련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매달리던 그 여인 나를 잡던 그 여인 지금도 생각나는 그날 밤 사랑했던 사투리 여인 서초동에 내 혼도 꺼지고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단둘이 걷던 골목길 풋사랑인지 첫사랑인지 등 돌리지 못하고 눈물 짓던 그 여인 애원하던 그 여인 지금도 생각나는 그 얼굴